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미카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가브리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조와 예언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토마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필리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바르톨로메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시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타데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마테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마르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루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모든 거룩한 제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스테파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라우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빈첸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실베스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그레고리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거룩한 주교와 증거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학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네딕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사제와 부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수도자와 은수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니에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체칠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가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나스타시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동정녀와 부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청하상 파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범 라우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김효주 아네스와 김효임 콜룸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모든 성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갖 악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모든 죄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세례와 거룩한 죄계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죽음과 묻힘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활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승천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성령의 강림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심판날에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죄인들이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며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도자와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에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한 교회를 박해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민족이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모든 은인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땅을 지키고 일군 은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